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황성이라고요. 大家好，我来自中国，然后进入这个社团以后呢，就想跟大家聊聊有关旅行地的介绍，然后跟大家一起分享一些旅行中的心得，还有跟大家分享一下。旅行中各种有趣的体验，然后呢，也希望能给大家带来一些不一样的感受。 안녕하세요저는이번에새로갓입학한17학번양다은이라고하고이제20살이됐어요 안녕하세요이제갓24이주빈입니다 안녕합니다 자오늘성희씨는어떻게지냈어요 오늘즐겁게보냈어요 네그리고그녹음해야할소식을 들었을때 기분이좀떨리고네많이기대되네요 그두분은기분이어때요 저희는오늘방금전에 네. 발야구가내일시합이거든요그래가지고발야구 발야구열심히뛰고바로여기로와가지고 아많이힘들텐데요 네아니요안힘들어요 혹시그두분은그오늘그어떤여행지를소개하고싶어요 저는일단서울쪽으로네서울의랜드마크이런여행지 랜드마크아우리수원에서랜드마크라는호텔도있네요 아그래요 네 몰랐어요 네어그걸줄알았어요 아 아니요 아 서울에서 관광지 떠오르는 명소이런걸랜드마크라고 、네、 랜드마트호텔이아니죠 네, 네그리고저는제고향이제주도라가지고 와제주도예요 네사람들이많이알수도있지만은그래도좀덜아는관광지를한번소개를해보려고해요저희집주변에있는 네 그리고제주도는그많은중국사람들은 、네、 엄청좋아하는명성지예요네중국사람도제일좋아하는여행지로뽑았어요 、네、 그혹시제주도에서살면서그많은중국사람을만나본적이있어요 그러니까저희할머니댁있는쪽은중국인들이많이없는쪽인데저희가막수학여행으로 、네、 제주도를가면 、네、 그서쪽쪽으로가면은중국인들이 、네、 찾는진짜명소가있어요 네네 거기는진짜중국한국어를듣기가더힘들정도로、네、 중국인들도많고일본인들도많고그런곳이있더라고요딱정해져있어요그런곳이 네그리고그제주도그사투리도 되게유명하더라고요 네아니다른지역의사람은다모를정도 네그렇다고하는데저도이제할머니할아버지말씀을이렇게듣면、네、 저도못알아듣는데엄마는다알아듣는거예요、네、 그러고보면뭐되게신기하기도하고 저살면서제주딱한번갔어요딱비행기타고 아그느낌이어때요 처음비행기타는거라서、네、 이렇게경직돼서뜨근뜨근뜨근뜨근오뜬다 네, 네창가자리에못앉아서조금아쉬웠어요 비행기는창가자리앉아줘야죠 아저도요그처음비행기를탔었을때제가엄청떨렸어요왜냐하면그때그비행기의화장실문어떻게열는지도모르겠어요엄청쪽팔려서 주고싶어요그때 네그첫비행여행지가어디셨던거예요 해남라는해남이라는곳인데요、네、 중국남쪽에아이런네요 알아요 들어본적이있어요 저는한번도들어본적이 요정말요엄청유명한명성지인데요네그기회되면꼭올게요아니요 꼭오세요 네, 네 와그럼성희씨는어떤여행지준비하셨어요 그제고향그광동성에